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9일에 진행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아시아컵 경기대회 예선 2조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조선 대 우즈베키스탄 4대0, 남조선 대 중국 홍콩 6대0.